get monk in the nation. 그때만 형들과 다른 유민의 학교상 damn sad 너만 덤벼 어떤 이는 내가 이 자리 쉽게 앉았다고 해요. Fucking 나 성공과 거리가 먼 형들 사이 눈에 가시네요. 솔직히 싸이 한월 쪽팔려 이제 1년에 50만 장 팔아. K-POP이란 카테고리 날 담기에는 싸이 제가 다른 그냥 없어. 가고 싶다면 first class 계약해본 my CDs and business 넌 이코노미 평생 내 뒤지 kissing my ass. I'm open up and forever. Rise up to New York, get shit to on the network. A to the G, to the U, to the F to Z. I'm the boy, because I'm what I'm the. 난 미친놈, 빈둥이의 lunatic liberal. I'm coming born and in my time, take it out of me. A to the G, to the U, to the F to Z. A to the G, to the U, to the F to Z. A to the G, to the U, to the F to Z. I'm coming born and in my time, take it out of me. I'm sorry, 진심이야 미안해.